요즘 넌 기계처럼 나를 대해 대체 너의 그 표정은 뭐야 영화가 재미 다 귀찮은 거지 대체 우리 어쩌자는 거야 Where we going 사랑이라 믿고 있는 지루하고도 슬픈 패턴 더는 애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할 바엔 1, 2, 3 그냥 떠버려 한테